HUBS. I'm losing my self-control. Yeah, you're starting to trickle back in. Turn on the echo light. Cross my heart, I won't do it again. 하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환경의 빛을 밝히는 아나운서 허브스 에코라이터 성재훈입니다. 길었던 추석 연휴가 끝나고 이제는 일상이 시작됐는데요. 여러분 모두 추석 행복하게 보내셨나요? 마켓컬리의 소식을 담은 저번 주에 이어 이번 주 역시도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실 기업의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ESG 경영 사례는 바로 당신 근처의 따뜻한 직거래, 바로 당근 마켓입니다.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코로나 이후 고조된 지구 환경에 대한 인식을 반영해 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며 법과 윤리를 철저히 준수하는 윤리 경영에 관심이 집중되는 만큼 ESG 경영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요. Turn on the Echo Light에서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살펴보고 우리도 그에 발맞춰 환경을 위한 행동에 동참하며 환경의 불을 함께 밝혀봅시다. 여러분, 우리 함께 Turn on the Echo Light. Do. 여러분들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분리배출을 하기도 하고 주변 이웃에게 나눔을 하기도, 또 중고거래를 하기도 할 것입니다. 과거에는 생소하게만 했던 중고거래가 최근에는 새로운 문화로 자리잡고 있는데요. 중고 물품을 사고 팔 때 많은 분들이 지역 기반 커뮤니티인 이것을 떠올릴 것입니다. 오늘 함께 환경 보호에 불을 켤 기업은 바로 당신 근처에 믿을 수 있는 중고거래, 당근 마켓입니다. 2015년 출시된 당근 마켓은 자원 재사용과 상호 연결의 가치를 추구하며 환경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먼저 버려지던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중고거래에서 많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물건 중 하나는 옷인데요. 패스트 패션이 트렌드로 자리를 잡으면서 의류 과다 생산과 폐기물 증가 현상이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환경보호단체 그린피스에 따르면 전 세계 매년 작물 9,200만 톤이 폐기물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매초마다 쓰레기 트럭 한 대의 옷이 버려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당근 마켓은 환경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작년에만 당근 마켓에서 1억 회가 넘는 중고 물품 거래와 나눔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이는 2,770만 그루가 넘는 나무를 심는 것과 유사한 효과라고 합니다. 중고 물품 재활용뿐만 아니라 식량 자원 낭비 감소를 꾀하는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편의점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들은 폐기 처분을 하는데요. 이렇게 버려지는 상품들이 적은 양이 아닙니다. 당근 마켓은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기 위해 GS 리테일과 함께 동네 편의점과 슈퍼마켓의 마감 상품들을 당근 마켓 이용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마감 상품들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음과 동시에 환경을 보호하는 서비스로 여러분들도 한번 이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턴온더 에코라이터 마스터 김수현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환경 꿀팁은 바로 올바른 유리류 분리배출 방법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음료, 주류 등 유리병에 담긴 제품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유리라고 다 같은 방법으로 분리배출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먼저 일반 유리병은 당연히 유리류로 분리배출을 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용물을 깨끗이 씻은 후 배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담배꽁초 등의 이물질이 들어있는 병은 유리를 녹이는 과정에서 방해가 될 수 있으니 꼭 내용물이 없는지 확인 후 분리배출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내열유리 분리배출 방법입니다. 전자레인지, 오븐 등에 사용되는 내열 유리는 재활용 쓰레기가 아닌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유리병은 열을 가해 녹인 후 재사용되는데 내열 유리는 일반 유리병보다 훨씬 높은 온도에서 녹기 때문에 함께 재활용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내열 유리가 일반 유리에 섞일 경우 녹지 않는 유리 알갱이가 남아 불량 유리병을 만들게 되어 재활용 자체가 방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열 유리는 반드시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주세요. 현재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자원순환율을 높이기 위해 빈용기 보증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빈용기 보증금 제도란 구매한 제품이 빈용기 보증금 제도에 표기가 되어 있다면 담아신 후 빈용기를 구매처에 가져갔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돈도 돌려받고 자원순환율을 높일 수 있는 빈용기 보증금 제도를 통해 환경보호를 함께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더 깨끗한 지구를 위해 조금의 귀찮음을 감수하고 우리 모두 꼼꼼히 분리배출을 하는 습관을 길러봅시다. 당근마켓은 환경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당근마켓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로 중고물품의 거래도 자신이 설정한 동네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주로 중고물품 거래 외에도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확산세를 보인 이후부터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고비를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 우려로 유동 인구가 줄고 방역을 위해 영업시간에 제한이 걸리면서 소상공인들은 경제적 몰락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당근마켓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역사회 소상공인들을 위한 유용한 홍보 플랫폼이 되어주었습니다. 당근마켓을 사용하다 보면 중간중간 광고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소상공인이 주 고객층이 되어줄 동네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광고입니다. 당근마켓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의 다른 플랫폼보다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손쉽게 광고를 노출시킬 수 있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를 위한 당근마켓의 또 다른 서비스 중에는 재난지원금 사용처 확인 서비스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우분들도 최근 재난지원금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재난지원금은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의 사용이 불가능한 대신에 동네마트, 지역의 소규모 상점들에서 사용이 가능한데요. 잘 알려지지 않은 상점들 같은 경우에는 재난지원금 사용처임에도 이를 지역 주민들이 알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근마켓은 지역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상점을 더욱 효율적으로 알리기 위해 긴급 재난지원금 사용처를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동네에서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가게 목록을 확인하고 동네 소상공인들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한 걸음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함께 나아가는 미래를 위해 느리더라도 꾸준히 환경을 위한 움직임에 동참하는 에코라이터가 됩시다. 알고 보면 달리 보이는 환경 보호를 위한 기업의 발걸음. 이번 주 환경 보호를 위한 불은 당근 마켓과 함께 켰습니다. 하고 여러분들도 환경 보호를 위한 불켜기에 동참해보는 건 어떨까요? Turn on the Eco-Light. 다음 주에도 현명하고 똑똑한 소비를 위한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수연, 기술의 천지인, 저는 허브스 에코라이터 성재훈이었습니다. HUBS